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4월 6일 화요일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이슈를 여러분들께 쉽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우리 라디오의 주요 청취자층인 대학생분들이 관심 있게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아르바이트 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내년엔 또 얼마나 인상될지 최근 심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노동 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1988년 1월 1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 바로 최저임금 제도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작년 대비 1.5% 인상된 수준의 금액이죠.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이 기구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로 최초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함께 생겨난 기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보통 4월부터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죠. 또한 매년 5월에서 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 지금은 4월 초니까 이제 두 달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알아봤으니 잠시 후엔 내년 최저임금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보통 5%에서 7% 사이의 인상률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초기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걸었던 대통령인 만큼 놀라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엔 16.4%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7,350원을 기록했고 2019년엔 10.9%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8,35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 그리고 경제시장의 침체로 인해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2.9%, 1.5%를 기록하며 인상률이 곤두박질쳤죠. 그렇다면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어떨까요? 먼저 사측,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에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크다며 경제 상황에 맞는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15.6%에 달했는데요. 국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치솟은 2018년 이후부터 꾸준히 15%를 넘기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간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노측,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시절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인 약 7.4% 수준의 평균 인상률을 맞추려면 내년 최저임금은 5.5% 정도 올려 9,070원 정도로 맞추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인건비의 문제도 있지만 임대료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인상을 억제해놨는데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를 보전해줬다며 정책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위원들은 누굴까요? 바로 공익위원입니다. 노측과 사측이 뚜렷한 색깔을 가진 만큼 실제 최저임금의 향방을 쥐고 있는 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는데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재 9명의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했다는 평가를 제시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던 공익위원회 임기는 5월까지지만 유임될 가능성도 있어 노동계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이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시절 최저임금 만 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고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최고 인상률과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정권이니만큼 마지막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 중간 수치를 기록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측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니만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간고사 기간 이후 4월 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연이었습니다.